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서브레이. 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서브레이. 네, 안녕하세요. 서브레이 9화 시작하겠습니다. 야, 드디어 오프닝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네, 네. 여러 번 이제 한 결과. 드디어 이제 오프닝을 해서 우리 9번째 서드랙 이렇게 또 녹화도 하고 하게 됐네요. 네. 박수. 와, 진짜 이제 저희 30살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웰컴 투 30. 네, 지금 녹음 네.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1월 1일이죠. 네, 그렇죠. 새해를 맞아서 저희 89년생들. 네. 올해로 딱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네, 31일이라고 33일이라고 나는 20살 할래. 29살 했었거든요. 20살 할란다. 20살 괜찮은데요? 아직 20대니까. 혹시 몇 살이시죠? 20살이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20살 씨. 네, 네. 김승찬 씨는 어떻게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셨나요? 일단 저는 아직 20대라는 거. 왜냐면 네? 여기는 만으로 따지기 때문에 참나. 얼탱이 같다, 진짜. 저게 말이야, 방구야. 말이야, 방구야. 그렇게 따지면 너 그 썸 탄다는 여자애는 열아홉이겠다, 야. 야, 그럼 진짜 따로 없네, 그려? 언제 썸이, 아무튼. 범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걸로. 강력한 부정을. 진짜 얼탱이가 없다, 그냥. 네, 그래서 그때 뭐 저번에 무슨 박싱데이라고 해서 쇼핑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뭐, 그 캐나다 연말, 그리고 뭐 보내신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래서 제가 가장 필요하는 게 지금 뭐냐면 부츠거든요. 네. 왜냐면 여기 눈이 많이 오면은 발이 다 젖더라고요. 거의 한 지금도 보면은 거의 한 발목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살려고 박싱데이 때 나가려고 했는데 박싱데이 때 오히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나갔어요. 장화를 사러 가야 됐었는데 장화가 없어서. 그쵸. 네, 뭔가 슬프네요. 장화를 사러 가기 위해 장화가 필요한데 장화가 없어서 장화를 못 샀다는 거. 장화. 그러면은 승찬이는 계속 지금 발이 젖어가는 상태고. 그렇죠. 축축한 발이죠. 축축하고 냄새도 나겠군요. 네네. 스웨리 풋. 그렇군.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어떻게 연말 어떻게 보내시나요? 뭐 저는 집에서 그냥 저 트위치 TV 방송들을 봤어요. 네, 그 뭐 그냥 평범한 트수로서 네. 연말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일단은 두 개 방송을 주로 봤었는데 네. 그 조랭몬이라는 사람의 방송이랑 네. 에렌디라라는 사람의 방송을 봤어요. 사실은 그 뭐지 약간 그 라디오처럼 진행을 했어요. 에렌디라는 사람은 그 시청자와 전화 뭐 이런 거 연결하는. 네. 그래서 혹시 될까 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유. 거기 하면 내가 그 보여줄 장기가 있었거든. 어떤 거죠? 저 도라에몽 성대모사를. 도라에몽이요? 네. 그 원래 이거 친구 건데, 그 성우학원 친구 건데, 그렇지. 내가 뺏었어. 역시 모방은 창조여관이라고 써먹으려고. 그 친구가 옛날에 라디오 방송에 나가 네. 그 전화 연결을 했는데, 네. 그때 특기로 이런 걸 했었던 거예요. 도라에몽을요? 도라에몽 그냥 한 게 아니라 타짜 대사를 도라에몽으로 한 거예요. 뭐야, 저 공기가 차갑다. 아니, 그, 이제, 고니 대사, 고니는 보노보노 목소리로 했고, 그 친구는, 이제, 아기가. 아기가. 그래가지고, 막. 쟤가 빙다리 핫바지를 보이냐? 이런 거 하면 돼. 너는 나에게 장땡을 줬을 것이야. 넌 나에게 장땡을 줬을 것이야. 시나리오 쓰고 있고, 뭐.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네. 승환 씨 목소리 맞아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내 목소리 맞다니까! 아유, 빙다리 아빠지요! 네. 한마 갖고 와! 뭐, 니 친구야! 가서 옷 한마 등 가져가냐! 나와라! 오, 한마! 아니, 근데, 옆에서 하는 거 듣다 보면 나도 잘 된다니까? 아, 그래? 나도 옆에서. 잘하는데? 네, 뭐, 따라하다 보니까 잘하겠다. 있었어요? 그런 거 아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라고요? 방금 나왔다고요? 네, 내가, 뭐, 너까지 나가는 거니? 너까지 나가면 어떡해. 그래. 나가라, 모두들. 여튼, 뭐, 조금만 틀어주세요. 그 화면을, 김승찬 씨. 이게 좀 삐뚤해. 네. 너의 너무 측면이 보인단다. 네, 그쪽 말고 반대쪽으로. 아, 네가 중앙으로 오라고. 네네네. 예, 됐습니다. 아, 여튼 그래가지고, 아, 뭐라 해야 되지? 네, 그거를 연습해서 하려고 했어요. 네. 그 방이 그 에렌디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되게 예뻐요. 그래요? 그리고 약간 가끔 캠도 키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예쁜 사람인 것 같아. 느낌이. 느낌상으론. 그러니까 그 거기 팬들이 다들 그 딸기단이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뭐 남자들이 그 딸기단이요? 그 스트로베리? 그 스트리머의 별명 같이 약간 딸기라는 게 그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반응이 한결같아. 전화 연결이 되면 됐어요? 정말요? 저 딸기랑?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그냥. 저한테 사랑한다 해주세요. 본명 넣어서 사랑해달라 해달라고. 남자 놈새끼들이란. 근데 그런 거는 하든 그 스트리머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네. 나같이 이렇게 해서 도라에몽 목소리 좀 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고니 역할 좀 해달라고. 되게 목소리를 키우니까 막, 싸늘하다. 말해서 되게. 그러면서 막, 내가 빙다리! 말하고 하면은 유튜브 각 나오니까. 유튜브 각. 네, 유튜브 녹화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를 생각하고 해봤는데. 열심히 자기 PR 시대죠. 네, 그럼요. 그래서 안 됐더라고요. 아쉽네요. 네. 그리고 놀라웠던 거, 그래서 그거 전화 통화 연결하는 걸 한 시간 정도 봤는데, 그, 트위치 TV의 시청자의 대다수는 네? 10대 고등학생들이었다. 진짜로? 한 명 정도가 25살? 하여튼 이 스트리머가 25, 26쯤 됐는데, 네? 단 한 번도 오빠라고 부르질 못하는. 다 동생이네. 다 동생이야. 그래서 누구누구야, 사랑해. 이러면서 끝나고.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뭔가 씁쓸하네요. 저희 30대인데 이제. 그럼요. 30대가 이제... 트위치를 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20살이니까 20대입니다. 네. 20살이 이렇게 트위치를 하고 있으니. 네. 20살이에요. 10대 중고등학생들이 뭘 왜 여기 보러 오겠어? 하여튼 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새해가 밝았으니 네? 우리가 이번 서드렉에서는 이제 자기 반성 및 새해 소망 네. 이런 거 이제 또 그러니까 우리가 2화 때 그걸 했었잖아요. 아이디어 회의. 네. 그런 것처럼 이제 2018년 서드렉에 새로운 방향 제시, 비전 제시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 회의화를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김승찬 씨 같은 경우는 혹시 앞으로 우리 서드렉에 2018년에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일단은 뭐 저는 아직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요? 그래서 9편을 찍고 있었고 좀 더 그 섭외? 네. 친구들을 좀 더 섭외를 해서 아무래도 계속 저희끼리만 하면은 좀 컨텐츠가 좀 그랬을 수 있으니까 네. 또 외부 인력들을 좀 데려와서 좀 더 화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혹시 김민철 씨는? 저는 항상 불안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어떻게 9화까지 했니? 내가 밀어붙였지 뭐. 네. 그래가지고 뭐 사실 좀 더 안정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뭐 우리 트위치 방송 이렇게 점점 이게 반사판도 만들고 우리 반사판 좀 허접하긴 한데 반사판도 만들고 네, 이렇게 네. 뭐랄까 그냥 틀도 잡혀 있고 맨 처음 틀 진짜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그럼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2018년 서드렉을 일단 두 가지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요. 이제는 홍보가 없으면은 우리 방송이 살아남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2018년은 제1 홍보의 해, 서드렉 홍보의 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2는 이제 그 서드렉의 좀 더 이제 빈도를 늘려야 된다. 빈도를 늘리다. 네. 그래서 두 가지 그 빈도를 늘리기 위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일단은 사무 공간을 하나 얻을까 생각 중이에요. 네. 해서 우리가 이제 녹음을 이제 김민철 씨의 자취방에서 하고 있는데 네. 이걸 벗어나서 조금 사무 공간스러운 데서 한번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녹음을 할 수 없는 평일 이런 때는 이제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단독 방송을 하거나 나 혼자 게임 방송이라도 일단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치가 보면은 이제 로그인을 해봐서 대시보드를 들어가 보시면은 네. 그 안에 이제 제휴 뭐 방 그 스트리머가 되는 법 뭐 이렇게 그 그런 하여튼 두 단계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로 쪼개져서 나오는데 네. 방송 시간이 25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 한 달 새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팔로워 수가 뭐 75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다 있어요. 그게 되면 뭐가 좋은 거죠? 그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아마 월급이 나올 거예요. 트위치에서. 월급이. 네. 그 시청자의 수에 상관없습니다. 시청자의 수에 상관없는, 일단은 근데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확하게는 저도 살펴보진 않아서, 일단은 우리는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게 방송 시간 일수 빼고는 이제 시간 일수도 제대로 못 채워가지고, 그쵸? 일단은, 예. 한 달에 그 하나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월 달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좀 하는 게 일단은 2018년 서드렉의 제1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시간은 우리가 뭐 어떻게 채운다 하더라도 팔로워 갑자기 걱정이네요. 그거는 이제 그 나는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네? 김용철 씨가 말한 그 게스트들이 몇 있어요. 오, 이런 게스트가 나오면 오, 진짜 좋겠다라고 싶은 게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랬나요? 네, 그런 게스트가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꼭 좀 섭외 좀 해주세요. 네? 누구였죠?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이제 말빨이 좋은 친구. 누구였지? 아니면 이제 사실은 한 사람만 얘기하긴 했어요. 굉장히 예쁜 친구라든가. 누구였지? 그 무슨 약대 후배 중에 그런 친구가 있다고. 잘 기억도 안 나네요. 네, 뭐 하여튼 그런 친구가 와서 한 번만 방송을 하면 우리 시청자 수가 조금 늘지 않을까? 네, 누구 기억도 안 나요? 이게 남자들이 이렇게 화면 꽉 차게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안 본단 말이야. 그래요, 나라보다 나라도 안 보겠다. 응, 나라도 안 들어왔다가 봐. 아이쿠! 아이쿠! 저 방금 나간 사람이 그렇게 들어온 거야. 남자들이야? 빠이빠이. 네. 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김승찬 씨가 생각하기에 그럼 2017년 본인이 제일 잘했던 일하고 못했던 일 두 가지를 하나씩 꼽아보죠. 가장 잘했던 일은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둔 회사를 그만둔 건 정말 네. 네, 좋은 선택이었다. 네, 좋았다. 아주 잘한 선택이었다. 그거 하나나 그리고 제일 못한 선택 비트코인을 안 샀다. 정말 아재스럽다. 아, 그 왜냐면 퇴사하고 나서 돈이 좀 있었을 거거든.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그거 했으면 굳이 캐나다를 안 갔더라도. 아니지, 캐나다 가서 거기서 놀고 먹었겠지. 지금 월세에 벌벌 떨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넘나 아쉬운 것. 네, 비트코인은 근데 모든 사람에게 후회로 남는 그런 분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그러면 김민철 씨 같은 경우에는요? 글쎄요, 올해, 그렇게 저는 갈림길에 있던 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올해는 저는 무난하게 살았던 해라서. 네. 좋은 선택이라.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진짜로. 좀 생각해볼게요. 네. 네. 자, 지금 제가 방금. 네. 그 뭐냐, 김승찬 씨가 우리 얼굴을 볼 수 있게끔 창 공유를 해줬어요. 보이시나요? 아, 네네. 잘... 나, 네, 그럼 됐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017년 제일 잘한 거, 저 역시도 회사를 잠깐 쉰 것. 휴직하기로 했고. 하나같이 그냥. 너무나 행복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나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네.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제일 못했던 거는 네. 그 결심을 더 빨리 하지 못했던 거. 이놈들이 뭐 또 하나같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내가 그 3년 채우겠다고. 아이고 네. 내가 진짜 그 전에 나오면 살짝 좀 네 돌아갈 날 얼마 남지 않죠.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그 한 달 동안 우리는 그 스트리머로서 모든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불사질릴 타이밍인가요? 내가 지금 불사질리려고 일단은 실험을 하나 했어요. 무슨 실험이죠? 어떤 거냐면 지금 그 저희 서드랙 동영상 그 클립 쪽에 가면은 네. 제가 밤에 혼자 그래서 게임 방송을 한번 해봤어요. 아.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네. 스페인에 사는 21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분이랑 네? 같이 이렇게 게임하는 거 얘기도 하고 어이구. 여자분이었어. 엄마. 뭐 물론 자기가 여자라고 말해서 내가 신빙성까지는 모르겠지만 I'm a girl, you're a boy.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나를 팔로우 해줬어. 오. 우리 팔로워가 뭐 하여튼 3명까지 채웠다. 내가 한 명을 더 넣었다. 이야. 33%의 성장을 이뤄냈다. 정말 큰 성장이시네요. 네네. 영어로 말한 건가요? 네, 그렇죠. 영어로. 그러니까 중간까지는 막 혼잣말하면서 막 대사 읽다가 네. Did you play this game first? Like first time of your playing? 뭐 이런 거. 어허. Oh yes, 말해서 뭐. Yeah. Yes, this is my first time. I did not familiar to the games. 말해서 뭐. I'm a talk show man. 아, talk show man. 그러면서 이제 막 했었거든.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밤에 한 번씩 킬라고 하는데 킬 때 그럼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 네.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려는데 하나는 제가 사실 게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고전 게임을 좀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옛날까지는 아니고 올해 초쯤에 네. 그 우리 회사에서 만든 사운드 캠프라는 그 음악 앱이 있어요. 음악 작곡 비슷하게 해야 되네. 네. 근데 이걸 리듬 게임처럼 그냥 막 하면은 뿜칫 뿜칫 뿜칫 그 클럽 음악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는 나와요. 오. 그래서 이걸로 음악을 만드는 거를 일단은 컨텐츠로 내일 일단은 처음 할 거예요. 내일이요? 네. 괜찮네요. 내일 할 컨텐츠는 그래서 딕펑스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유명한 게 유튜브에 딕펑스 이렇게 쳐보면 김재흥 씨라는 분이 네. 루프 스테이션을 되게 잘 다뤄요. 그 뭐 그 루프 스테이션 만드는 회사에서 예, 주최한 대회에서 한국 챔피언을 먹었어요. 하여튼 그분이 그래가지고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나가서 그거를 보여줬는데 네. 그 다들 웬만한 사람 아는 거야. 이 짤은 유희열 씨가 이거 이거 신기하네 나도 한번 해봐도 돼요 하면서 딱 잡았는데 삑사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루프 스테이션이라서 계속 똑같은 음이 나오게 하는 거니까 네. You hear it, you hear it 계속 도는 거야 그게 그래서 네. 그 You hear 능력자리라서 돌았거든 어휴. 그게 이제 돌고 나서 네, 그 다음번에 딕펑스가 또 나왔을 때 음? 그거를 음원으로 사용해서 루프 스테이션을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보여줬어요 오. 그 음악을 제가 제 목소리로 이렇게 넣어서 그 프로그램으로 하면은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거를 내일 할 거예요. 그거를 하는 걸 내일. 재밌는 콘텐츠인데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도 한번 올려놓을. 왜냐하면 내가 유튜브에 그 뭐지? 그때 그 사운드 캠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벤트로 뭘 했냐면요. 네. 박진영 씨가 그때 살아있네라는 음악을 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각각 그 버튼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다시 리믹스를 해가지고 리믹스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제출을 하려고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게 조회수가 500이 넘어가더라고. 그러고서 댓글로 뭐 이거 프로그램 뭐예요? 막 이렇게 막 달리고. 그러고서 나중에 그 사운드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지금 화면 캡처도 그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는 쉬워서 그거 해가지고 이제 뭐 오전 중에 그거 하고 오후에 뭐 잠깐 코멘트 달면서 방송 좀 하고 네. 이렇게 할까 일단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일단 내일은 오전에 그래서 나가가지고 사무실 공간을 좀 구하고 아 네. 그리고 그 사무 공간이 구해지면 좋지만 안 구해지면 집에서 그냥 해야 되고 하여튼 굉장히 플랜이 많아요 저 지금. 네 지금 계속 아주 네. 이런 우리 녹화 방송이 아주 모든 걸 쏟아붓는 그쵸 네 한 주가 되겠네요. 네. 새 되자마자 바로 방구하고. 네, 저는 그리고 또 이제 1월 5일날 저희 그 새롭게 사는 이제 신혼집 입주도 있어가지고. 1월 5일인가요? 네, 1월 5일날부터 시작해서 한 20일 정도까지 공사를 해야 돼요. 2, 3주. 그래가지고 그 공사하는 중에도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좀 보고 방송했다가 보고 방송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아, 인생이 아주 보람차. 이렇게 한 달만 딱 하면 2월에 딱 회사 갔을 때, 아, 나 데려, 따, 따, 따, 따. 아주 그냥 프로 아직 팟캐스트인 줄 알겠어 아주 그냥 그렇게 싶었어 프로 TV쇼 프로 토크쇼 프로 그러니까 아씨 하여튼 뭐 그렇게 있습니다 네 뭐 혹시 김민철 씨는 그러면 신년의 계획 이런 거 있나요? 올해는 저도 쉬는 게 목표입니다 그쵸 진짜 올해 저는 작년이 진짜 저한테 첫 사회인으로서 첫 한 해였는데 말이죠 진짜 학생일 때 전 학생 생활 좀 오래 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보다 오래 했으니까. 그렇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했으니까. 네. 거의 9년을 했는데 9년을 뭐, 그렇게 따지면 나랑 1년 차이밖에 안 나네. 그래서 근데 확실히 사회인 되니까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방학이 없어. 그렇죠. 쉬는 게 없어요. 네. 예전에는 그냥 뭐 3, 4, 5, 6 하고 7, 8 쉬고 9, 10, 11, 12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은 학교 다니면서도 힘들다. 아유, 안 가 그냥. 아, 그치. 그게 너무 좋았지. 자취 휴가 하고 그랬었는데. 나 술 진탕 먹고 다음날 1교시면, 그냥, 네. 뒷목 잡고서, 그냥 넘어가면 됐는데. 그래요. 저 예전엔 그런 적도 있었어요. 2교시 수업이었는데, 2교시를 안 가면은, 3, 4교시가 점심시간이니까 비니까, 5교시까지도 5교시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2교시가 출첵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수업을 들으러 가. 출첵을 안 하면 다시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수업은 필요 없다. 수업 필요 없고 출첵하는지만 확인해서 아유 안 하시네 다시 집에 와서 자고 네 그랬던 적이 있었네요. 저희는 이제 약국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약국장님 나왔나? 안 나오셨네. 나 집에 가야지. 그럼 이제 뒤지는 거죠. 약국장님이 저희 CCTV로 보고 있어요. 내가 출근을 했나 안 했나 나를. 와 너무 무서워요. 아 그래 돈도 많이 주지 않는 건데 안는데 일은 네. 많고 저희 좀 약국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또 걱정. 예시 작가사 몇 개월 저가 3월부터 했었으니까 이제 거의 한 10개월 됐네. 네, 9개월, 10개월 됐죠. 내가 이렇게 걱정되긴 해요. 이제 만약에 홍보하게 되었을 때 혹시나 이제 내가 우리 아픈 얘기를 못하지 않을까. 아, 뭐 안 하면 되지 뭐. 뭘만? 어차피 때려칠 거라며.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저도 쉬는 걸로 1년 채워서 딱 퇴직금 받고 쉬려고요. 그치. 1년 하면은 월급 한 번 더 받죠. 그쵸. 월급 한 번 더 받으니까 그것만 노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럼 그 쉴 때쯤에 같이 막 놀러 댕겨도 되겠네. 너무, 근데 그때는 오히려 승환 씨가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가 2월까지는 일단은 팬팬이 놀 거고, 3월 달에는 봐야 돼요. 난 4월 달쯤부터 놀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원래 지금 뭐 생각하는 방송국 PD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게 된다면. 네. 그러면 입사는 뭐 한 중반기 넘어서 할 거니까. 그러면 잠시 우리 승환 군은 다시 돌아가자마자 바로 그만두려고 회사를?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잘 되면, 안 되면 석 달 다니고 그만두고. 그럼 승환 군도 어쨌든 2018년에 이제 회사를 그만둘 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근데 내 생각에는 이 노조도 아니게 되면 그냥 흐지부지 다니고 있지 않을까? 그런가? 인생이 사실 이게 뭐 예를 들어 수업처럼 내 인생이 크게 목재는 게 없으면 그냥 그만두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죠. 재수 씨는 얘기는 어때요? 재수 씨 1년까지는 주겠대요. 그때까지는 알아서 잘 찾아서 취직하래요. 1년까지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다. 아니 뭐 연봉이 나쁘지 않은데 1년 이상은 힘들다. 1년 내로 알아서 찾아라. 정리해라. 뭐든 해봐라. 스트리머 하고 싶어. 앉아서 나도 돈 벌고 싶어. 돈을 주세요. 막 이런 노래가 있어. 광고를 주세요. 아니 그 스트리머 사이에서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원래 이러고 그리고 채팅이 활발한 데는 이렇게 해서 내가 있어요 하면 이렇게 동영상 클립을 띄워주거든. 아 진짜?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일단은 뭐. 아, 그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뭐, 돈을 주세요. 돈이가 없으면 스트리머인가요? 돈을 주세요. 돈이가 이제 그 돈. 도네이션? 도네이션 하는 거거든. 우리도 그거 찍어야 되나요? 혹시 영상? 아니에요. 됐어요. 나중에 영상 클립 들어오면. 네. 우리가, 내가 1월 동안 힘내볼게. 어느 날 써드레가 딱 너희가 들어왔는데 시청자 수가 뭐 한 10명. 15명. 이 정도쯤은 되게 만들어 놔야지 하지 않겠어요? 네. 궁금한 게 네? 인기 있는 남성 스트리머들은 보통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게임이죠. 일단은 트위치는 게임 방송국이에요. 네. 예, 요즘 이제 핫한 게임들 예를 들면 뭐 배틀그라운드라든가 뭐 그 새해 넘어갈 땐 그런 것도 있어요. 풍월량이라는 굉장히 좀 오래된 스트리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프리카 시절부터 했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그런 거를 했었어. 와우로 해돋이 보기 막 이런 거. 네? 게임 내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뭐죠? 그거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미 한 10년 정도 된 컨텐츠인데 그 10년 전에 그걸 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와우라는 게임이 현실 시간을 반영하고 있어서 매 내 현실 세계 6시 반이 되면 해가 떠. 해가 뜨는 거야? 근데 대박이다. 그 해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바닷가가 일정, 특정 바닷가들이 있어. 미치겠다. 그래서 거길 가가지고 탈 것을 타고 이렇게 막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있으면 해가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와우 해돋이 줄여서 와도지 뭐 이런 거. 와도지? 그렇게 해서 보는, 그걸 요 올해도 하더라고. 그렇군요. 와우가 생각보다 꽤 리얼리티 있는 게임이네요. 아, 뭐 생각보다가 아니라 진짜 쩌는 게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구나. 그럼요. 리니지 이런 거는 뭐 그냥 계속 고블린 잡고 이럴 때 거기는 뭐 진짜로 이제 뭐 서부 무슨 몰락지대 이런 데 가가지고 해돋이 보고 이런 거지. 그러면 그 방송을 아침 6시에 하는 거예요? 네, 6시 반 20분부터 30분까지 그러니까 밤새서 쭉 하고 그거 해돋이 보고 끝. 이렇게 했어요. 마치 우리가 3월 1일에 간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분은 그 뭐지? 되게 그러니까 근성 있는 스트리머예요. 그분이 그 주요 컨텐츠 중에 그런 거예요. 켠김의 왕까지 이런 거예요. 아, 그분도? 그분도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던 오리지널 그게 있었어요. 일단 그 사람은 게임을 앉아서 줄창 많이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타이머를 켜놓고 게임 실력이 안 되더라도 몇십 시간 하는 거잖아요. 몇십 시간이 되더라도 일단 왕까지 갈 때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다 깨고 그리고 종료, 방송 종료. 근데 그런 게 보통 영상 올라온 거 보면 위에 타이머가 한 18시간, 36시간 이렇게 올라있는 적도 못해, 있어. 못해, 못해. 너무 힘들어. 항아리 게임 이런 거 근래 또 뭐 한 6, 7시간씩 했더라고요. 또 뭐 하여튼 뭐 그런 그 스트리머 중엔 진짜 역사가 깊은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약간 눈이 승장이 졸린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지금 눈이 이제 좀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졸린 것 같은데도. 근데 힘을 주고 있더라고 얘가. 김승찬 씨 그러면 빨리 본인 얘기 재미난 얘기 하세요. 물건 놓고서 자고 있잖아. 재밌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빨리 재미난 얘기 해주세요. 맞춰요 이게. 네. 갑자기 주위를 들여보고 있대요. 본다고 나오나. 자 뭐 혹시 뭐 본인의 근황이나 뭐 할 말 물어볼 거. 물어볼까? 네. 그러면 이제 승하 씨는 그럼 그 약간 고전 게임을 필두로 컨텐츠를 좀 만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요, 고전 게임보다는 그 음악 프로그램을 조금 필두로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음흠. 음악 프로그램? 네. 뭐, 한 김에 승천군도 그 뭐야. 아, 그 영어 그거 지금 너 영어? 하나 더 하려고 그러고. 써드래곤 해요, 그냥. 써드래곤 해요. 그거 구하지 말고, 혼자 말해요, 그냥. 써드래곤 잉글리시 뭐 이런 거 해. 맞아. 오늘은 김승천의 써드래곤 잉글리시. 우리가 꼭지 하나 내줄게. 그래. 승천 소리. Today is the 승천 소리. 승천 소리. Today is the 승천 소리. Yes, what is the expression of today? Yeah, this is Canada, baby. 야, 지금 컨텐츠화 할 만한 기억은 안 되는 것 같고. 아이고. 뭐. 하면 하는 거지 뭐. 아, 굿모닝 잉글리시처럼 우리 그래요. 하는 거지. Hello.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김승찬의 숨찬 소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Hello 승찬. Hello 승찬. So, how was the day of the Canada? Oh. Let us know the weather and yeah. Yeah, I've just got up last 30 minutes. So. Oh, yeah. Yeah. So is the weather outside is cold? Because the Korean weather is also very cold. Yeah, very cold. Yeah. Yeah. How's the weather like? In here, Canada, like, it's freezing cold. Uh-huh. Freezing cold. Yeah. But you have to know that. Yeah. I have one question. 승찬 거기서 뭐 부르는 캐나디안 네임 있나요 혹시? 그냥 승찬이라 불러? 승 발음을 못해서 승 발음 되게 못해 맞아 찬이라고 하고 있잖아 찬? 이거 재키 찬? 같은 느낌이구만 찬 발음도 잘 못해요 찬이라고 찬? 헤이 찬에 찬 맞아요 뭐 찬 정도면 그냥 찬거지 나를 그러니까 승찬이랑 승한이잖아 내 이름이 둘 다 보면은 그 스펠이 그냥 하나 차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도 맨날 하는 게 승 발음 제가 되게 못하니까 그냥 한이라고 불러요. You can say, you can call me 한. 그래서 하면 헨이야 헨. 헨. H-A-N. H-A-N. 그러니까 헨이야 헨. 헨. 헨 첸. 그래서 영어 이름도 있긴 있는데 내가 그게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 나 영어 이름은 제이슨이라고 있긴 했는데. 제이슨. 뭐죠? 왜 이렇게 뭔가 살인마가 떠오른 느낌이지?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자기는 제임스로 지어놓고 날 제이슨으로 붙더라고. 제임스 본드라고 거기. Oh my gosh! Oh, Bond baby. 나만 13일에 금요일이야. 브롱 브롱 브롱. 아, 우리 첸. 그냥 봐 우리 첸이 영어. 그러면 혹시 뭐 김민철 씨는 없어요? 영어 네? 이름? 저요? 네. 저는 뭐 옛날에 그 우리 학교에서 그 영어 수업 들을 때 그때 만든 게 있었죠. 뭔데요? 피트라고 합니다. 아, 브래드 피트예요. 피트예요, 여러분. 아, 우리 외국 쌤 매우 좋아하셨어. 아, 피트 이러면서 막 PITT 뭐 PIT 이런 거. PITT입니다. PITT. PITT. 그거 말고 그냥 FEAT 하죠. Feet. Feet. Oh, my feet. 30cm 정도 되는 거야, 다. 아, 야.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그럼 피트 비슷 뭐 승찬이도 그럼 영어 이름은 아예 없어요? 영어로 된 이름? 우리 뭐 한 대로 하나 만들어줄까요? 아, 그 성당에서 예전에 세례명을 하면서 네 실베스테르라는 네? 이름이 하나 있는데 실베스테리? 실베스테르 실베스테르 그게 이제 라틴어 발음이에요? 아니면 그냥 영어 발음이에요? 영어긴 한데 라틴어 발음이 실베스타 아닐까 그러면 실베스타 뭔가 익숙한 이름이죠? 실베스타 스텔론 그죠? 그죠? 나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가 있어가지고 실베스타 그거지. 아 그럼 우리 그렇게 하자 앞으로 이렇게. 선수 느낌이라. 예. 아니 뭐 어때요 좋죠? 그러니까 제이슨 피트 실베스터의 서드렉. 실베스타 너무 어렵다 실베스타. 난 실베스타 하면은 그 왜 그 트위티라고 해서. 그 노란색 병아리를 카나리아를 항상 잡으려는 그 고양이 이름이 실베스터 아니었나? 그래요? 아마 그랬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 만화 그? 그 워너브라더스 만화 그 하여튼 뭐 그 얌전한 우리 승찬이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네요 권초 선수라든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배우지만 뭔가 스머프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스머프요? 지금 우리 승찬이 킴첫 키 작다고 지금 욕하냐? 아니 귀여워서 그래 야 욕해도 돼 욕해도 돼 그러면 너는 뭐 존슨이야 존슨 존슨 앤 존슨 베이비 여튼 뭐 동글동글한 게 네. 뭐 보거스? 보거스 좋죠. 네, 스머프 보거스 그럼 난 뭐야? 뭐가 좋을까? 나도 하나 해줘 그런 걸로. 승찬 골라봐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딱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얘기 들어서 푸푸푸푸 몸집이 있으니까 푸. 너무 귀여워서 안 되겠어. 스머프 보거스 푸. 하여튼 뭐. 그럼 한 2018년, 17년 반성, 18년 계획. 일단은 요 정도로 그러면 해보고. 네. 그러면 혹시 뭐, 신년 들어서 요즘 뭐,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뭐, 그런 것도 양도세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병사 월급도 오른다고 하고. 네. 혹시 뭐, 그, 신년이 됐으니까 이런 거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어요? 김승찬 씨는. 캐나다도 좋고, 한국도 좋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해볼게요. 네. 네, 그럼 생각하는 동안 제가 또 썰을 하나 풀겠습니다. 네, 뭐 했죠? 일단은 저는 그 인터넷에서 네. 익스플로러 위주로 돌아가게 해놓은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 액티브엑스가 없어지더라도 그 익스플로러 한정으로 되어 있으면은 다른 뭐 크롬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기가 힘들고 그리고 익스플로러 내부 규약 때문에 되게 느리게 들어가지거나 혹은 익스플로러가 멈춰버리는 그런 국가 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민원24라든가. 네. 그래서 그런 것 좀 제발 고쳤으면 좋겠어요. 아, 좀 다양하게. 액티브엑스만 없어진다고 그런 인터넷의 어떤 민원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액티브엑스가 못된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은행과 어떤 관공서의 어떤 그 시스템이 뭐, 액티브엑스만 없어지면 좋아진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마치 뭐, 저 마징가에서 아수라 백점만 없앤다고 아니고, 다 이제 악의 뿌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다 그렇죠. 가있듯이. 또, 엉성한 코딩으로 짜놓은 그런 엉터리 프로그램들이 액티브엑스 대신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하이드란 어디나 존재하고 있어요. 그 비슷한 게 내가 맨날 느끼는 게 그 암호 변경 시스템 있잖아요. 네. 사이트에서 항상 암호를 변경하라고 뭐 90일마다 바꾸라고 그렇죠. 한다든가. 주기적으로 바꿔달라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진짜 난 너무 혐오스러워. 좀 귀찮아요. 어. 그거를 진짜 자기네들이 보안을 철저하게 하면 될 일을 소비자한테 돌리는 거잖아. 아,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가끔 그런 것도 있어. 휴면 계정으로 바뀐 상태에 있으면 그 계정을 무조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지만 로그인할 수 있게. 맞는 비밀번호를 쳐도 로그인이 안 되게 해놓는 경우도 있고. 아, 네. 어. 그리고 또 뭐. 뭐 90일마다 바꾸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뭐 다음에 변경할 버튼이 없다든가. 아 진짜 극혐이다. 어, 다음에 변경하기를 누르려면 핸드폰 정말. 인증을 해야 된대. 아 정말 극혐이다 진짜. 와 나 진짜 이렇게 돌아버리는 줄 알았잖아. 네. 심지어 막 그 뭐냐 그 본인 인증하는 것 중에 2차 비밀번호까지 있는 게 있어요. 아 진짜 너무 빡쳐요 그거 하고 있으면. 사람의 두뇌에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거야? 아이핀이 진짜 싫더라고. 그 내가 말한 게 그 아이핀. 저 아이핀을 쓰다가 포기했어요. 그냥 이제는 안 써요 아이핀. 아이핀도 그러고 그리고 그 뭐냐. 아 뭐 하여튼 요즘 그런 거 민원 같은 거 네. 서류 떼려다가 아주 빡치는 줄 알았어. 네. 그게 정부 시스템 때문에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행동은 그 뭐 어디서 돈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네. 대충 그냥 뭐 그냥 발주해가지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회사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 진짜 누더기처럼 그냥 막 만들어서 넣어주거든요. 그러면은 뭐 조금만 업데이트하거나 뭐가 조금 뭐라지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나면 애가 네. 그냥 죽어버리거나 그러는 거야. 네. 어, 드디어, 우리 탁 형이 왔어요. 어, 탁 형 왔습니까? 어, 반가워요. 야, 네, 시청자 한 명 한 명의 네. 울고 웃는 우리 서드렉. 네, 어떻게 된 건지 아이디만 봐도 누군지 다 알아. 우리는 그런 방송이에요. 가족 같죠? 가족 같다. 네, 여러분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네. 가족이. 네네. 또 혹시 이제 김승찬 씨 좀 생각이 났나요? 바뀌었으면 좋겠다. 느꼈던 게 요즘 물론 그 댓글이라든지 커뮤니티 활동이 모든 걸 다 나타내지 않지만 점점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하나의 어떤 장소로 부여질 수 있잖아요. 어떤 네.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네. 토론하고 이런 곳이니까 근데 댓글이나 뭐 커뮤니티 이런 얘기 좀 글들을 보면은 되게 다들 좀 그러니까 공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분감해지고 사람들이 날이 서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 사회가 좀 더 팍팍해지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좀 더 좀 안정을 찾고 좀 더 따뜻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평화주의자. 너무 다들 항상 싸우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보통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사람들이 팍팍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뭐.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먹고 사는 게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사람들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옛날 기준에 중산층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지금은 사는 게 힘들다고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네. 어떻게 본 게 보면은 약간 공격성이 많아요, 확실히. 네. 나는 그걸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그냥 인간의 그냥 내재된 본능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나 그걸 많이 느꼈던 게 네. 어떤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우르르 몰려가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막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인터넷에 밈으로 뭐가 있냐면 야 그거 너무 숲속 친구들 아니냐. 숲속 친구들 아니냐. 어, 그러면서 이제 좀 제대로 알아보고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반대측에서 어떻게 그걸 받아치냐면 네. 뭐 니네 엄마라면 그럴 거냐. 니네 자식이라면 그럴 거냐. 그러면서 네. 받아쳐요. 근데 와, 야, 진짜 어느 쪽이든 진짜 어,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숲속 친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막 그걸 받아치는 사람도 그렇고 다들 솔직히 논리가 없는데 그냥 막 받아치고 서로 치고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그걸 보면서 막 이거는 어떤 그런 인성이나 삶의 퀄리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본능 같은 거 아닐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동안은 우리가 사회적 통념으로 욕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 예를 들면 애견 이런 거 동물 보호 이런 거는 언제나 항상 올라왔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함부로 욕을 할 수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최시원이라는 사람의 개가 물을 네. 물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폐혈증으로 죽었어. 내가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애견 혹은 애견인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보아라 하면서 이거 니들이 맨날 옳다고 해서 내가 말을 못했는데 하면서 막 어? 니들 다 잘못된 거야. 어? 내가 얼마나 그동안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막 그렇게 쏟아내는 걸 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야 그렇게 쏟아내면 안 되지 않냐? 라고 하면은 너는 니네 엄마가 물려 죽였다고 생각해봐. 또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냥 다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 근데 이 분노를 계속 누르고 살다가 야 이제 너 이거 오픈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와 하면서 나오는 거야. 어허 사실 그런 사람도, 그런 분석도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에는 미국인들이 내재되고 있는 그런 분노 때문에 트럼프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뭔가 그런 오바마와 힐러리 이렇게 대표되는 어떤 뭔가 우리는 정의로웠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한다. 이런 좀 올바른 이런 PC라고 하는 올바른 속에 코렉트니스네.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사람들이 환멸을 느껴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또는 난 반대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계속 묻히다가 터진 것이 트럼프가 아닐까라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거기서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이죠. 오바마 쪽에. 그렇죠. 그쪽 지지자들이 또 굉장히 젠틀한 모습을 보였으면 모르겠는데 또 뭐 Not my president 하면서 아예 그 민주주의 자체의 그런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디 봅시다. 팔로우가 한 명이 생겼네요. 어째서지? 트럼프에게서 나 이겼는데 역시 뭔가 분명히 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뭐 방금 누가 그 팔로우를 하셨어요. 네? 놀랍다. 어머. 내가 네, 제가 후원창을 일단은 굉장히 작게 해놨다는 걸 이제 드디어 깨달았네. 이거 몇 번의 방송이지?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거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 무슨 소리지? 이랬네. 이게 그 아 예, 이게 바로 그 당신들이 말로 만들던 네 컴퓨터가 멈췄어요. 얘도 놀랐나봐. 컴퓨터도 놀라가지고 얘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힘내 친구야. 어. 자 됐어. 누군가가 잘못 누른 걸 수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죠. 미스터일 수 있어요. 네 사실은 뭐 하여튼 그 여튼 그래서 트럼프가 딱 됐을 때 Not my president 하면서 민주주의 자체를 원래 그게 일사부재리해서 이제 그 됐으면은 그거를 따른다라는 게 민주주의의 어떤 보면 최종적인 꼴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따르고 그렇게 막 시위를 했던 적도 있고. 근데 정작 요즘 미국 돌아가는 걸 보면 내부에서는 크게 불만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원래 또 트럼프 한 정책들이 다 미국인들한테 좋은 거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불평이 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욕하죠. 미국 못 들어가게 막았다. 캐나다는 캐나다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되게 젊은 그 총리? 아 진짜로요? 젊은 대통령이 되지 않았었어요? 야, 지금 저스틴 트뤼도라고 총리가 네. 되게 젊어요. 40대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분은 좀 미국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여쪽은 그 political correctness 이게 정말 좀 철저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양성이라든지 어떤 이민자의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안 지킨다면 나라의 근간이 좀 근데 그 비슷한 예로 프랑스에서 그 네. 사르코지 다음으로 된 사람 그 되게 유명한 세 글자 사람 있는데 되게 젊은 사람 누구죠?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대통령 된 사람 마크롱. 마크롱. 어. 아 마크롱. 예. 네. 그 사람이 원래 초기에 그래서 엄청나게 그걸로 몰아쳤는데 네. 중간에 스캔들 하나 터져가지고 지금 막 다 죽었을걸요? 아마. 아, 진짜로? 어 지지율 지금 막 아니, 소식이 잘 안 들리네요. 어, 그 지지율이 한번 푹 떨어졌을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무슨 어, 그 뭐라 해야 되냐 서민들을 대변하는 어떤 신화처럼 이렇게 확 치고 올라왔다가 그 스캔들이 하나 터져가지고 또 훅 죽었어요. 어떤 스캔들이죠? 내 기억으로는 프랑스답게 약간 그런 성 관련이었던 것 같은데 사르코지 그런 프랑스. 느낌이었는데 역시 프랑스였구만. 어, 역시 러, 사랑의 나라요. 여봉수 메르스. 어, 여튼 그래서 아, 그 어, 우리가 어디까지 왜 이렇게까지 왔죠? 그렇죠. 댓글. 아, 댓글. 어, 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민주주의를 잘 지키지 않는가?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제가 어떤 진보 정당 이런 쪽에 좀 많이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보는데 어 마, 나름 진보적이다라는 사람들도 자기랑 의견 다르면 정말 그거에 있어서는 정말 배타적이고 자기 의견에 있어서 정말 보수적으로 정말 딱 내가 옳다 이런 어떤 건지 저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보였었거든요. 그런 게 너무 강하더라고요. 어, 그럼 내가 그럼 여기서 그 얘기를 꺼내야겠네. 어떤 얘기죠? 내가 사실은 처음 정당 생활이란 걸 해본 게 네? 정의당을 인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입을 해봤어요. 심상정 아, 네. 대표가 그때 한 말이 되게 인상이 깊어서 저스티스 21.5 알지? 응, 그때 했던 얘기가 뭐 우리는 정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상과 이념으로 뭉쳐진 사람들이다. 네. 우리는 그 사람이 다르다거나 해서 혹은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당의 이념으로서 만난 사람들이다.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 그런 어. 당이라면 내가 어 기꺼이 돈을 내겠어. 야, 돈을 이렇게 내 손으로 이렇게 거의 정의당 사이트에서 가입을 했어. 가입해서 내시고요, 네. 응. 그래서 그 이제 청년 그 지구 이제 그 카톡방이 있어요. 네. 그 내가 그때는 동작구 저쪽 그 이수 쪽에 살 때라서 그 이수동 그쪽에 그 행정구역구에 그런 뭐 청년위원장 방 네. 그리고 뭐 이제 그냥 당원방, 당원방. 지역 당원방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지역 선거가 얼마 안 남았던 거예요. 그때 네. 국회의원 선거가 그랬는데 와 거기서 내가서 아무런 뭐 정책지나 이런 걸 안 올리고 와 저 누구 지지해 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뭐 정책지라도 하나 올리시고 그런 말씀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주변에 다른 그 무슨 뭐 위원장이니 뭐 네. 골수 당원이니 이런 사람들이 막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 나는 내가 이 사람 지지하니까 너도 내 마음을 이렇게 내가 지지하는 이 그냥 순수한 마음을 건들지 말아서. 아니 정치인이 정책을 가져와 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무슨 뭐 지지를 한 해만 해가지고 니 편 내 편 편가르기를 그딴 식으로 하냐. 했더니 뭐 어 뭐 자기 자유래. 그래서 아 이런 얼토당토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게 무슨 뭐 저거 다 정치인의 쇼였구나. 심상정도 어 다 말해서 막 갑자기 빡쳐가지고 으악 하면서 이제 탈퇴. 그러고 얼마 안 돼서 메갈이 터졌어. 아 네. 사실 저는 이런 말이 좀 뭐하지만 메갈까지는 전 그래도 아 뭐 그러니 싶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메갈스러운 사람들이 사실상 그 운동권에는 꽤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정의당에서 이제 막 카톡방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참 재밌어요. 어떤 아, 분... 정의당 소속이에요? 어, 저 정의당 소속이라니까요. 그 옛날 뭐 당 하나 가지면 없애고. 네. 어, 나는 그래서 민주당으로 갈아탔어요. 어, 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요즘에 딱 그 메갈 가지고 싸우시더라고요. 아 그게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청년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그전에는 그 보라색당 있었잖아요. 아, 예. 그 딱 그 뭐 법 때문에 이렇게 해체된 그 보라색당. 아, 예. 그 보라색당이 사실상 청년 정치가 혹은 청년에서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 이후에 뭐 손수조니 뭐, 어, 그 뭐 그런 사람들 나오기 전에는 그 빨강당이든 파랑당이든 둘 다 젊은이를 자기네들 대표로 내세우질 않았어요. 심지어 비례대표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라색당이 유일한 청년당이었는데, 그게 이제, 아, 네, 지금 시청자 중에서는 네. 바른, 그, 하늘색당. 네, 하늘색당. 그 초록색당은 누구 없어요? 네. 하늘색당 그거 뭐 지지율 몇 편이 나오죠? 그 하늘색당하고 초록색당하고 조만간 이제 합쳐질 것 같던데. 네, 하늘색과 네. 초록색이 합쳐질 무슨 색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렇게 파란색이든 뭐 이제 빨간색이든 안 하니까 그 흔히들 이제 거기서 말하는 뭐 그 TK 출신의 어떤 그 운동권들 그 운동권도 뭐 부류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권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학생회장 한번 찍고 가는 데가 그래가지고 그 뭐 보라색당 저희 뭐 대통령 후보 뒤에서 춤추고 있고 막 랄랄라 말하고 그래서 뭐 청년위원장 이런 거 하는 거야. 네. 그랬었는데 이제 그 당이 없어졌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 정치를 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게 이제 제3당 전략들을 많이 끌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성공한 제3당은 녹색당이라고 해서 환경보호를 주로 하는 당이 있고, 뭐 내가 봤을 땐 이 그 성소수자를 위한 그런 당들도 프랑스나 이런 데서 성공한 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의당이나 어떤 저 뭐 그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제3당의 위치를 그런 환경 혹은 성 섹슈얼 뭐 어떤 호라스먼트 이런 것들에 대한 극복을 하겠다라고 딱 떨치고 나와서 양당제를 깨버린 그런 당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아니겠고 유럽은 꽤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가져와서 한다고 하다가 몇 개의 당들이 막 생겨났지. 뭐 흑수저당이니 뭐니 노동자당이니 뭐니 뭐 이런 거 막 생겼다가 이게 이제 그 성소수자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게 페미니즘으로 딱 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대다수의 좀 나이 좀 있는 사람들 과거를 추적해도 보면은 그 보라색당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그렇겠죠. 그 운동하던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그걸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여튼 뭐 혹시 김승찬 씨는 정당 생활 해봤어요? 정당 가입을 해봤다고? 아니요, 저는 정치 외교학과 수업을 들었지만 정당 생활은 안 했어요. 네, 막상 인문계는 가입하고 이공계들만 가입하고 있는. 아니, 나는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서 뭘 할까.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그 현직 의원들이 뭐 가끔 시간이 되면은 강의 같은 것도 해주거든요. 네. 당 교육이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그런 걸 가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한 번도 못 가봤네. 아, 사실 저도 뭐 정의당 같은 여기에 가입하게 된 거는 원래 이전에 가입했던 당에 약간 환멸을 느껴서 이 당 말고 다른 당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어보긴 했죠. 근데 그게 정의당이었어요? 난 정의당만으로도 정말 꽤나 건전한 당이구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전당이 좀 무시무시했기 때문에요. 무시무시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 나는 그런 거 있잖아. 되게 그런 약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약자는 항상 선할까라는 생각을 난 해요. 맞아요. 약자들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약자들이 삶이 힘들고 팍팍한 것도 이해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좋은 삶을 영위해야 되는 것도 맞아. 네. 근데 그 팍팍한 삶을 영위하던 사람들이 선할까? 나는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가끔 그런 것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노약자 혹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그 안에서도 악한 사람은 있어요. 부정은 못하겠네요. 네. 그 나는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내가 이제 반장도 많이 해보고 부반장도 많이 해보면서 그러니까 학교에 가끔씩 이제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요. 그 약간 그 특수반과 일반반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다루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막 그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까지 하기는 힘든 친구들이 막 오면 이제 보통 반장이 이제 전담 마크를 맡게 돼 있어. 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의 성향을 보면은 자기가 배려받을 때는 참 그런 척을 잘하는데 자기가 딱 이득 볼 때쯤에는 막 쟤 진짜 아픈 애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네. 그러면서 막 뭐 그런 거 있잖아. 걔가 지가 놀겠다고 어느 학부형 차에 올라가지고 돈네트를 다 찍어들어놨어. 엄마야? 근데 우리는 평소에 알아. 제가 그 본네트를 구별할지 못할 정도의 애는 아닌데 그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하여튼 나는 좀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약자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안에 있는 악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생각은 해야 된다. 이 악인들을 어떻게 교화를 할 것이며 우리가 마냥 퍼주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사실 그 저는 악인이라고 보기보다는 뭐랄까, 저도 예전에 한번 다리가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음흠. 그래가지고 깁스를 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깁스를 한 상태에서 지하철 타면은 사람들이 다 다리 비켜주고 버스 타면 또 다 다리 비켜주고 그래가지고 막 정말 우리나라 정말 아직 따뜻한 사회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제가 깁스를 두 달 정도 했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배려를 받으면 살다 보니까 그때는 오히려 양보 안 해준 사람들이 짜증나는 거야. 난 깁스했는데 왜 네 자리 안 비켜주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야, 내 마음속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떠한 선배한테 내가 이런 거 느끼면서 아, 난 그게 좋은 사람은 아닌가 봐요 라고 말했더니 그 선배가 저한테 말하기를 네가 사람이라 그런 거라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거라라고 말하더라고요. 해가지고 뭔가 그때 좀 참 신선한 충격을 좀 느꼈던 것도 같아요. 나는 항상 나도 약자를 좀 더 배려하고 내가 최대한 몸이 아프지 않은 이상은 나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을 배려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던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조금 계속 배려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야.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게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일반적인 본성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을 뭐 선과 악으로 나누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살자 약자를 얼마큼까지 좀 더 배려를 해주고 좀 더 케어를 해주냐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논의가 되게 엄청 많이 흘러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계셨습니까? 네, 또 얘기를 해야 돼? 그냥 그게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어떤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뭐 여튼 뭐 하여튼 그래서 올해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정치도 좀 잘 좀 갑자기 네. 왔어 덕담? 네, 마무리는 해야지. 덕담 타이밍 됐어.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네. 해서 뭐든 됐든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또 뭐 그럼 김민철 씨가 바라는 새해는 요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새해 이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 일단 휴일이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던데. 네, 이건 많지 않더라고요. 약간 또 뭐랄까 병원과 약국에서 가장 슬픈 것 중 하나는 빨간 날만 쉬어요, 여러분. 임시 공휴일 달력으로 검은 날이잖아요. 안 쉽니다. 돈이 되겠지 그날은. 네, 달력으로 빨간 날만 쉬거든요. 그럼 그날은 아마 병원도 쉬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임시 공휴일을 하는 날은 병원이 안 쉬면 우리도 안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제 그게 있어요. 병원이랑 약국은 이제 휴일이나 야간에 조금 추가적인 그 비용이 가산돼서 이제 청구가 돼요. 그게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네. 돼요. 그래서 약 같은 경우에는 심야랑 휴일 같은 300원에서 500원 정도 더 나가게 될 건데 네. 이제 임시 공휴일에는 나는 나와서 일을 하는데 청구는 딱 공휴일 금액으로 딱 계산되고서 나가더라고요. 해가지고 아씨 부럽다. 그러네. 그거는 약간 약국장들이 좀 꼼수를 쓰는 거네. 그러면 그만큼 돈을 더 줘야죠. 자기네들이 돈을 벌었는데 그만큼. 모르겠습니다. 이태 보면 그것도 진짜 휴일 수당인데. 휴일 수당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게 이제 노동부 같은 데서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돼요. 이런 좀 고소득이라 해서 네. 그런 거 좀 참고 받아라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은 누구한테나 평등해야죠. 근데 갑자기 급 궁금해지는 건데요. 네. 그러면 뭐야 우리 승천구랑 승한군 그 회사 다닐 때 네. 월급은 어떻게 계산돼요? 월급에는 네? 근로계약서에 네? 모든 휴일 수당을 포함해서 쓰게 돼 있어요. 뭔 소리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니까 원래 법상은 40시간을 일하고 네. 40시간 이상이 됐을 때는 초과 근로수당이 나오는 게 맞는데 연봉계약서에 그거를 포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야근을 얼마를 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연봉계약서상으로는 돈을 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로? 대신에 이제 그런 꼼수는 좀 있죠. 근데 이제 직원들도 알잖아요. 우리가 야근을 하는데 야근 수당을 안 줘?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억울하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교통비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어요. 교통비라고 이제 2시간 야근을 하면 네. 기본급에다가 플러스 그 교통비를 주는 거지. 그게 이제 야근 수당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회사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야근 수당이라는 건 전혀 없었어요.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주말에 출근해도 없고 그 비용을 받으려면은 저쪽 그 임원까지 결제를 올려야 돼. 아 진짜? 보통 안 해주죠. 와 대박이다. 다 똑같네요. 근데 우리 쪽은 그래도 그런 거 있어서는 조금 돈 그거 쓴다고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주말 수당은 1.5배 챙겨줬고 네. 야근 수당은 이제 교통비라고 해서 따로 줬고 약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딱 월급으로만 계산합니다. 해가지고 월급 얼마 줄게. 끝! 그 웬만한 약간 중기업, 소기업, 뭐 대기업의 일부까지도 네. 그렇게 해요. 보통 연봉계약서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군요. 네. 해가지고 그냥 평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토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기까지만 하고 공휴일 쉬고 끝! 네. 이 정도가 딱 근로 조건 계약이에요. 네, 혹시 뭐 김승찬 씨 하실 얘기가 있나요? 그 저희 네 트위치 방송에서 샤를로테는 잠이 없는 여자였구나. 샤를로테가 누구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 샤를로테가 누굴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인문계생이라서. 네, 인문계생인 김승찬 씨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르는가? 네. 네, 그게 아, 나 이제 기억났어. 혹시 그 저번 베르테르의 슬픔이니? 그 이제 거기서 보통 그 거기서 따왔거든. 그 회사가 이름을. 아, 샤롯데군요. 네네. 네네네네. 네, 순간 딱 영어로 보니까 누군지 알겠네요. 그 나도 기억이 났어. 그 롯데라는 명칭이 어디서 왔는지를 내가 그때 한번 어디 위키피디아인가 거기서 네.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뮤지컬 공연 장소로 이제 샤롯데 시어터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여튼 외국인들은 롯데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롯데라고 해야 로트. 로트? 그러면은 그 제과 제품에도 그럼 그 로트라고 써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 로트라고 불러요? 롯데라고 안 하고? 캐나다에도 로트 제품이 있어요?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 롯데라고 다 하는데 막상 이거를 외국인들 보고 읽으라고 하면 롯데라고 안 하고 샬롯이라고 하는 거죠. 샬롯. 그렇군요. 아, 멋있어. 야, 김승찬 영화할 때 점점 섹시해지는 것 같아. 그래, 빨리 하자. 우리 2018년에는 숨찬... 영화하는 김승찬의 그래, 승찬이 숨찬 소리 가자니까 빨리. 김승찬 씨 파이팅입니다. 네. 네. 아, 근데 진짜 직장인이나 뭐 어디 사람들은 다 이제 돈 받는 의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좀 수당 좀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트위치 방송은 스트리머들은 잘 쳐줘요. 네? 아니 사실 어제 엊그제 이게 대목이잖아 어떻게 보면 이 스트리밍 시장도. 네. 와 그 터지는 걸 보는데 그냥 뭐 짤깡 들어오는데. 그래요? 그런 게 없니? 아니 그런 게 없는 거야 이게. 그 얘기가 생각이 났다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네? 바닥에 100달러가 떨어져 있으면 이거를 내가 2초를 들여서 100달러를 집는 것보다 그냥 2초 동안 내가 버는 돈이 많아서 그거를 굳이 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이 지금 돈 들어오는 속도 보니까 짤랑짤랑 바닥에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도 줄 필요가 없는 느낌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야 훌륭하다. 네. 그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의 스트리머를 보냐면요. 네. 이제 몇몇 스트리머는 300명이 조금 안 되거나 이제 어떤 하는 방송 콘텐츠에 따라서는 100명 내외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뭐 1,000명, 레바 같은 사람은 뭐 2,3,000명까지 들어오거든요. 아, 한번 네. 방송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돈에 들어오는 속도가 네. 10분이 밀려 있어. 돈에 이 알람이. 진짜? 대박이다. 10분 동안 계속 짤랑짤랑짤랑 뜨다가 내가 한번 도매를 했다? 네. 그랬더니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나오는 거야. 짤랑. 응. 그래가지고, 와.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봤어. 그러니까 신년 이제 다가오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기 방송 결산 이런 거 하면서 자기가 6주년이 됐다. 이제. 네. 그래서 6주년이 됐는데 그걸 일수로 계산하면 2160일인가 그렇대요. 그거를 21만 6천 원으로 도네이션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짤랑. 그게 그 이제 보통 짤랑이 한 번도 안 울리냐고. 방금 한 번 울렸어요. 짤랑. 지금 3주 됐나? 2주 됐나? 우리도 한 번 울리고 싶어요. 스트리밍 하는 사이트에서 페이스메이커 408이라는 분이 왜 이 방송은 방송이 몇 주가 돼가는데 짤랑이 한 번도 안 울리나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도네이션이 안 들어오냐고.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시청자가 없거든요. 저희밖에 없어요. 네. 우리끼리 사랑해요. 신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 형이 최고야. 네. 여튼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도네이션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언젠가 네. 울리기 짤랑. 그 페이스메이커님 혹시 보내주시면 보내주시고 도네하시고 저희한테 그 계좌번호 알려드리면 저희가 페이백 해드릴게요. 짤랑 소리나 한번 들어봅시다. 너무 그거 라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라도 해야지. 네. 여튼 뭐 하여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와 세상 이렇게 저렇게 쉽게 돈을 벌기도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21만 원을 벌려면 주말 출근을 두 번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레바는 그래도 그쪽에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아, 레바 관련해서는 난 썰풀 것도 많아요. 뭐죠? 나 졸업하기 직전에 테드엑스 했던 거. 응? 음? 그 졸업하기 직전에 테드한테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우리 학교 코리아 유니버시티 안에 존재하는 테드의 어떤 소규모 테드 모임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 모임을 만들어서 라이센스를 따면 뭘 할 수 있냐면 유튜브에 우리 이름을 달고서 테드 강연을 올릴 수가 있어. 테드 강연을 기획해서. 거기서 지원도 해줘. 그래가지고 그거를 할 때 처음에 메인 게스트, 지금 마지막 강사로 부른 게 레바였어요. 아, 진짜로요? 그 우리 기획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연이 닿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랑 이제 방송, 아, 그 강의 찍고. 네. 그 원래는 홍보를 하려다가 너무 사람이 몰릴까봐 그 당시에. 네. 레바라는 사람이 막 얼굴을 딱 공개했는데 그 그리는 만화에 비해서 너무 잘생겼죠. 잘생겼죠. 그리고 팬들이 엄청 많아졌었어요. 맞아요. 특히 여자분들 팬이 엄청 많았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딱 부른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가 됐든 우리 학교를 위한 콘텐츠 제작을 한 건데 학교 사람이 안 하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와 이러다가 그 사람 끝나면 후루룩 나가면 다른 강사들은 뭐가 될 것이며. 그래서 홍보를 일부러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보다 안 왔어. 한 150명 왔나? 400명짜리 강의실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야, 좀 홍보 좀 할 걸 그랬다. 내가 혼자 홍보할 걸 그랬다, 야. 그러다, 근데 우리 스텝이 한 50명 정도 돼서 그 50명 채워서 일단 1층은 꽉 채웠거든요. 아유, 네. 그래서 150명, 뭐, 스텝이 50명.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썰도 있고. 네. 뭐. 김민철 씨는 뭐 썰 없어요? 이렇게 스트리밍 관련해서 아는 사람 없어요? 저요? 네. 당연히 없죠. 트위치? 김승찬 씨는요? 저는 사실 이런 방송, 1인 방송에 대해 관심을 아예 끄고 살았거든요. 캐나다 오고 나서부터 약간 혼자 살게 되니까 외로워서 할 것도 없고 가끔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보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을 한. 진짜? 되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되게 뒤늦게 여기 발을 들였구나 이런 거. 우리 맞아요. 많이 늦었어요. 우리 뒤에 발 들었구나. 우리가 처음 회사 입장에서는 거의 90 엄청 뒤늦게 들어오고. 그 뭐지? 이미 그때 한번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아프리카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아프리카 콘텐츠 네. 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아프리카의 횡포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뜯어간다고만 뭐 뜯어가는 거는 당연했었고 그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 어떤 방송을 강제한다던가 뭐 하여튼 그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다 도망갈 때 많이 잡았던 게 이제 트위치로 많이들 간 거예요. 여기는 그 생태계가 그나마 좀 뭐라 해야 되나 굉장히 글로벌하면서도 좀 건전하다고 해야 되나. 뭐 도네이션이라는 시스템 자체도 시청자가 도네이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도네이션을 하고 싶으면 1,100원을 결제하게 돼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10%의 그걸 가지고 가는데 대신에 나 스트리머 하는 크리에이터한테는 뺏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오, 좋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그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맞아요. 그리고 트위치는 월급을 주는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트위치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서 이렇게 받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별 풍선을 쏜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없잖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헛돈 쓴다 혹은 뭐 남의 네. 등골 브레이커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트위치의 도네이션은 아직 그런 레벨까지 못 간 거야. 왜냐하면 최소 단위인 1,000원만 해도 똑같은 그러니까 뭐 20만 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그 이펙트나 이런 거 있어서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어허. 뭐 물론 내가 다르게 넣을 수도 있어. 넣는데 그게 뭐 정말 뭐 20만 원 쓰면 그 사람을 위해서 1인 방송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트위치가 굉장히 건전한 편이에요. 네, 좋네요. 하여튼 뭐 김승찬 씨 그럼 누구 봐요? 아 저는 그냥 게임 방송 뭐 그 스타크래프트만 스타 원? 깝도이나 아니면 인피신이라고. 네, 그러니까 원 방송을 보는 거야? 아 유튜브로. 유튜브로 방송을. 나는 후군장 해서 그 이성은 옛날에 프로게이머였던 분인데 별명이 흑운장이에요. 관운장처럼. 네 맞아요. 그 텍스트 요걸 이용해서 음성 채팅 요거 도네이션을 하면은 요 트위치 시스템은 그 그 텍스트를 읽어줘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채팅을 치면 그게 묻힐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돈을 1,000원을 내면 읽어주니까 이 방송하는 사람한테도 그게 쏙 들어오고 방송을 보는 사람들한테도 들어와.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튀고 싶으면 관심종자다 내가. 관종이다. 어, 그러면 그걸 쏘는 거야. 돈 주면서. 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웃긴 사람이야. 이거 봐, 내가 들이친 거. 그래서 막. 그렇군요.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돈을 주면 단순하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너가 웃기기 위해서 방송을 하지만 어 근데 나는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너도 웃어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툭툭 던지는 거야. 그런 것도 실체 좋은 점이죠. 아프리카는 어떤 거예요? 요즘 유튜브로 많이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넘어가긴 하는데 아프리카도 잡고는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그게 참 특이하다고 생각해. 요번에 아프리카도 매년 그 시상식 하는 거 아시죠? 오, 그래요? 네, 그 BJ들을 놓고서 시상식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바일 뭐 컨텐츠 이런 쪽에서 대상을 받은 최고다 국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컨텐츠는 살짝 독보적이에요. 트위치에서 하기 힘든 것을 아프리카에서 독보적으로 하고 있어요. 뭘 하죠? 그 사람은 야외에서 방송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야외에서 뭐라면 자기가 그 사람이 이제 경기도 여주에 사는데 거기 네. 막 공터 이런 데서 뭐 돌 달궈가지고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고 뭔가 이렇게 장작 패가지고 이렇게 불 피워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뭐 불 피운 걸로 이렇게 해서 뭐 밥 해 먹고 네 그런 야생이네요. 거, 야생의 자연의 왕 이런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뭐 야생의 그 계곡 가서 스티로폼 띄워가지고 배 만들어서 이렇게 떠다니고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네. 그리고 또 그 또 뭐지? 그 오래된 스트리머인데 약간 예를 들면 이제 그 아프리카하고 좀 유착 관계가 커서 못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아프리카도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 생각보다. 그쵸. 별풍선 같은 것도 이제 그 도네이션 개념처럼 좀 옛날보단 가볍게 쏘는 문화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아프리카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쏘면은 진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 그 약간 야시시한 그런 사람들한테 쏜다. 이런 개념이었다면 요즘은 그런 것보다도 그냥 아이 야 너 힘내라 1,000원 막 그렇게 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다이아TV라고 해서 아예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CJ ENM에서 사가지고 만들고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죠. CJ ENM 네? 그 공고 난 거 보면은 인터넷 영상 컨텐츠 PD가 네. 따로 있어요. 아 진짜로? 네, 분야가 따로 있어요. 투니버스 PD, OCN 영화 제작 PD, 뭐 드라마 제작 PD, 그러고서 뭐 컨텐츠, 네. 인터넷 컨텐츠 PD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있어요. 그런 PD들도 참 다양해 있네요. 그리고 네, 요즘은 그리고 공중파에도 나와요. 한 4시나 5시쯤 어린이 쪽에 그 스트리머들을 불러다가 그런 거 많이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뭐 옛날에 케이블 방송에서 뭐 마기레쇼니 뭐 이런 것도 많았는데. 다이아TV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스트리머들의 영상들로만 편성을 한 하나의 케이블 방송이에요. 아, 진짜로요? 네. 그런 건지 몰랐네요. 그 거기에 대도서관이 약간 치프처럼 있는데 그 사람 영상도 많이 나오고 뭐 예를 들면 뭐 벤츠에서 먹방으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 영상도 나오고 먹방이 이제 TV로 나와 있는 거예요. 먹방도 대박이다. 나오고 그 뭐 만드는 영상도 나오고 네. 예, 네, 뭐 그러니까요. 뭐 신기하네요. 예, 네, 그리고 요즘 그리고 그 초등학생,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말 스트리머라는 거는 연예인 이상인 것 같아요. 옛날에 연예인 팬덤이 있었다고 치면 스트리머 팬덤이 이제는 생겨서 연예인들 좋아하는 애들은 이제 골수 약간 그런 올드 스타일로 남아있고, 요즘은 이제 스트리머예요. 대세는 스트리머. 그렇구나. 저도 여기 소비자로 참여를 한 게, 이제 점차 유재석 같은 사람은 기존 방송에서 네? 편곡하는 사람 좀 덜 나오겠구나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좀 더 개인한테 좀 더 포커싱된 되게 다양한 그 니즈를 맞출 수 있는 1인 방송이 좀 더 미디어 시장을 많이 성장하겠구나 이런 거 많이 무섭네요. 갑자기 전 거의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약국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약사들이 잘 틀어막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뭐, 뭐 그렇듯이 하여튼 기술의 침투가 사람의 삶을 많이 바꾸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프리카 TV 그 대표 서수길 대표가 있거든요. 그 인터뷰하는 걸 좀 몇 번 들어봤었는데, 일단 자부심이 참 대단하셨고. 진짜? 예, 성장할 거라는 그 믿음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는 솔직히 말하면 그 믿음의 근간에는 인간의 3대 욕구 이런 거 얘기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럼 그 야, 그 욕구들은 수천 년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한 번도 사그라들지 않은 어떤 시장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럼요. 어, 클레오파트라도 어? 그 시저 부인도 어? 그렇게 어? 다 어? 막 어? 어? 그랬는데 약간 대충 어, 그냥 막 그러고 그랬어. 당연히 성공하겠지. 마. 사실은 내가 그래서 네?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게 하나 있었는데 네. 철구 씨가 그 아저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어디서 철구 그런 사람이 돈을 벌겠냐고 여기서 아프리카 애틀턴이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좀 웃겼던 거는 그 철구 씨가 되게 역기적인 방송을 하시는 분. 네, 그렇죠. 근데 나는 이미 그게 기존의 방송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보이고 있었다고 봐요. 뭐 예를 들면 노홍철이라는 사람도 사실상 그런 무한도전에서 유명해지기 전에는 그런 삼류 방송 위주로 하던 사람이었고 이상한 걸로 막 밀어붙이고 케이블 방송이 나오면서 케이블 방송이 처음에는 그 공중파 방송을 재방송하는 네. 그런 곳이었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자체 제작을 하는데 자체 제작을 하면서 뭐가 좋았냐면 그 공영방송이나 어떤 그런 공중파 방송에서의 묶여있는 방송 심의 규정보다 케이블 방송 쪽이 심의 규정이 약했어요. 더 자유로웠죠. 그래서 방송 정말 재밌는 건데 못하는 방송사에서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조금씩 가져와서 하다가 보면서 느낀 게 그거지.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금지된 것들에 대한 욕망 그리고 네. 그것도 충분히 재밌는데 그동안은 못했지만 여기선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게 더 심화되면서 케이블에서도 못하는 걸 이제 스트리머들이 한 거지. 네.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요? 네. 아니, 김구라도 1인 방송을 시작했죠. 그쵸. 그것도 생각해, 그게 다 그거잖아. 심의 규정에 걸리지 않는. 심지어 그리고 팟캐스트도, 팟캐스트도 사실상 그 내가 그 신해철 씨의 고스트 스테이션을 들었는데. 네. 그때도 자기가 방송국에서 잘렸어. 1년 하다가 그 방송 편성에서 이제 잘렸어. 개편 시즌에. 근데 그냥 자기는 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집에서 홈 레코딩으로 레코딩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스트리밍이랑 뭐 팟캐스트랑 뭐가 달라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그 인터넷에서 언제든 내가 원할 때 들을 수 있고 인터넷 게시판을 열어놓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채팅하고 자기들끼리 놀고 뭐 자기들끼리 친목 따지고 막 이랬거든. 그리고 재밌었거든. 여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예. 그래, 난 고스트 스테이션 진짜 좋아했고, 난 정모도 나가봤었어요. 중학교 때. 사실은 그때 네. 여기서 중학교 때 정모를 나갔는데, 네. 더 놀다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모범생이라가지고. 여범생, 여섯 개 뒤지래. 사실, 그날 마왕이 맥주를 샀어. 신해철 씨가 맥주를 다 한 캔씩 돌렸어요. 네, 중학생인데. 어, 근데 들고서 이제 고민을 했지. 먹어야 할 것인가. 사실 먹어도 큰일 날 건 없는데, 내가 너무 모범생이라서. 너무 모범생이라서. 아니야, 잘했어. 아이씨, 뭐 그때 먹었다고 큰일 날 일도 아닌데. 신해철 씨는 어땠나요? 쿨함이었네, 쿨함? 아유, 그, 뭐, 성격이나 이런 건 쿨했고, 생각보다 근데 키가 작았어. 그게 기억이 나요. 그 키가 좀 작았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방송에서 보여주,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에서는 새벽 방송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음이고, 방송에서 어떤 보여주는 그런 거는 또 이제 락커로서의 모습이 카리스마 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런 그냥 평범한 야유회 같은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봤을 때 그냥 인간미 넘치는 아저씨. 아저씨, 동네 아저씨. 야, 이제 적당히 하고 가자잉! 말해서 이런 느낌에. 괜찮아, 가자잉! 자, 이제 갑시다. 헤이, 약간 그런 아저씨 같은 친밀감이 좀 있다고나 할까. 그렇군요. 좋았지. 연예인 같지 않고 되게 진짜 내가 알던 그냥 인터넷에서 아는 아저씨 이런 느낌이었어요. 난 좋았지 뭐. 그리고 사실상 그 신해철 씨가 왔지만 우리는 그게 안중이 없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났다는 사실을 아 누구니? 그래서 그래서 아, 얘 비누마녀님, 예, 제가 오크좀비입니다. 아, 네. 서로서가 놓고 이제 오프라인 다시 없다. 아, 저 오프라인으로 처음 봤네. 그래서 막 같이 뭐 게임이라도 좀 하시죠. 막 게임하고 막 아, 너무 신났지. 신기반기 아니에요. 해피했지, 해피했지. 어, 저는 그런 정보 같은 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진짜. 근데 몇 번 네. 나가면 익숙해져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네. 어떤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친밀감 있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요? 저는 옛날에 게임을 엄청 제가 좋아하던 게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진짜 엄청 친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자면 못 만나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도 그 중학교 때였는데 현식 막 아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이러고 했었는데 나는 거기서 잘 안 뺐어. 나 못하겠더라고. 게임 캐릭터로 만나던 사이에서 어떻게 갑자기 오프라인으로 만나. 김승찬 씨는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접속처럼. 아니 저는 한 번도 없어. 눈이 막 돌아가던데 방금? 어 방금 지금 뭔가 생각 났던 것 같은데. 이만 계속 슬슬 돌아가는데. 그렇게 맞는 적. 뭔가 수익을 한 건가요? 이게 약간 공중파 수익인가요 지금? 아, 난 사실 옛날부터 인터넷을 굉장히 좋아했고 네? 빨리 접했어요. 네. 저는 유니텔부터 시작했거든요. 어, 네.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아, 저도 그쯤부터 시작했었는데. 95, 98년, 그러니까 97년도였어요.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왜냐하면 97년 말에 내가 유니텔에 그 광고 전단지 같은 걸 봐서 집에서 아빠가 그래도 컴퓨터로 좋은 걸 사줬어. 모뎀이 달려 있었던 거야. 아이고. 그래서 모뎀이 잡히고 그 설정을 따라하라고 해서 책을 보고 따라하는데 모뎀이 잡히는 것까지 되는데 마지막 접속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찾아냈지. 꼽으면 되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한 6살인가 7살인가 딱 꼽아봐서 엄마 이거 됐어 그래서 막 되게 네. 좋아하고 근데 이거를 한번 그래서 로그인을 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네?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만들래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회원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야 돼. 아, 그러면은 전화 상담원이 받아줘서 네. 네 그럼 아이디는 뭘로 하시겠어요? 네? 비밀번호는요? 맞아. 이렇게 한 거야. 내가 그때 처음에 그래서 내 이름이 서승하니까 SSH로 해주세요 했는데 네, 네 글자 이상이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뭘 붙일까 하다가 타이거 이런 거 좋은 단어에서 SSHT요 그래서 T 6살 7살짜리가 뭘 알겠냐고 네. 그런 거 해서 SSHT로 하고 그래서 뭐 비밀번호 설정하고 딱 들어갔는데 뭐 그 안에 글도 있지. 어 맞아 게시판 처럼 있어. 게시판 있고 뭐 채팅방 있고 사진도 뭐 계속 드럭드럭드럭 나오긴 하지만 사진도 네. 나오고 음악도 미디 파일이 있고 막 이랬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너무 신나다가 제일 좋았던 게 채팅을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채팅. 막 실시간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거야. 그때는 채팅이 진짜 활발할 때였죠. 와, 그래가지고 뭐 거기 뭐 누나도 사귀어서 뭐 가끔씩 내일도 그러면 몇 시에 누나 들어와요. 그래서 약속을 잡아가지고 맞아. 7시에 하이퍼터미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채팅하고 네. 아우 뭐 하여튼 그 당시의 그 감성은 요즘은 못 따라가죠. 지금 뭐 승찬이랑 이렇게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 딱 그 검은 도스 화면에 흰색으로 그 나오면서 언제든 올까? 아, 내가 보냈는데 언제 답장할까? 말해서 막 이런 거. 아 너무 좋았죠. 그렇죠. 그때 때만 해도 참 채팅 같은 건 잘했으면 좋아했었는데 요즘 채팅을 못 하겠어요. 부끄러워서 또. 여튼 뭐 김승찬 씨는 제일 먼저 인터넷을 접했던 게 그럼 언제예요? 저도 그 당시쯤 인터넷 접하게 했는데 PC 통신을 하진 않았고. 네. 그냥 포트리스 가장 기억나는 게 포트리스. 포트리스 저희가 초등학교 한 3, 4년 정도 나왔죠. 게임으로 인터넷 전반이죠. 네. 포트리스로 가장 먼저 접했던 건데 근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제가 계속 포트리스를 하고 그때는 또 게임 인터넷을 쓰고 있으면 전화가 안 되는. 맞아요. 모뎀이 그렇죠. 전화 모뎀이. 모뎀이 그렇죠. 그래서 평일에 뭐 쉬는 날이었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일을 하다가 들어오시는 거. 집이 간담이 서늘해졌죠. 내려왔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밖에서 게임 하고 있냐고. 뭐 그랬던 기억이. 네, 뭐 게임 좀 할 수 있지 참. ADSL을 깔아주시든가. 네, 엄하셨어. 나도 기억나는 게 그래서 초기에는 채팅을 좀 하다가 네? 채팅은 그래봤자 뭐 길게 해봐야 한 시간쯤 할까? 그래서 전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그때 누가 나한테 그 바람의 나라하고 아크에이지인가? 네? 게임을 소개시켜주면서 3시간 연속으로 전화가 안 되고 그 전화 요금이 뭐 한 7만 원, 8만 원씩 나올 거 뭐야 이게 말해서 엄마가 뭐라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내가 그랬다. 야, 일단. 근데 우리 동네 ADSL이라는 그 좋은 게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정도의 규모에서 그 돌리죠. 인터넷을 하는 돌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가 있다는데 2만 원만 되면 전화도 계속 쓰실 수 있고 나도 인터넷을 계속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더라. 네. 그러면서 제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받아내서 네. 근데 그 결정적이었던 게 아빠가 이제 전기전자 쪽이시니까 통신을 하셨거든 또 전공을 그래서 그거 하면은 나도 컴퓨터 쓰기 좋고 좋다. 아이고. 그래서 쿨하게 그냥 호호. 그래서 ADSL로 딱 넘어가는 순간 넷스케이프를 켰지 내가. 이제 더 이상 터미널 하이퍼 터미널을 안 하고 이제 넷스케이프를 켜서 그때부터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 라이코스였어요. 아 야구랑. 라이코스 야구. 그랬는... 10만이 한미르. 그런 거 있었죠. 그때였죠. 엠파스. 응, 엠파스. 엠파스. 아, 엠파스. 응. 문장 검색 엠파스. 응. 아. 그럼 뭐. 잘했어, 라이코스.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맨날. 추억 돋는다, 진짜. 한미를 좋아했었는데. 네이버가 이렇게 크게 뜰 줄 몰랐어요. 근데 나는 그게 좀 어색했어. 왜냐하면 나는 PC통신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되는 인터넷이라는 건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그냥 검색만 클릭, 클릭, 클릭이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내가 아는 인터넷이랑 다른데 그래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여튼 야, 예. 그,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애랑 그 뭐지? 스타크래프트 들어가면 랜선으로 맞아 랜선으로 돼 있죠. 랜 대전으로 해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어. 그럼 아파트 단지에서는 괜찮겠네요. 신기하다. 물론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이미 PC방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내가 기억나는 게 학원을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내가 한참 그래서 아케이지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 막 이랬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게 그 인터넷이 무료가 되더라도 그 게임 자체가 유료여가지고 내가 그것까지는 내가 돈을 못 내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었는데 버추얼 PC방 이렇게 PC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기 가면 뭐지? 혹시 컴퓨터를 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컴퓨터를 조금 해봤는데 되는 거야. 아이고 여기구나. 여기구나. 한 시간에 1,000원이래. 야. 그런데 내가 게임을 오래 못해가지고 한 30분 하다가 질렸어 그 게임이. 네. 그래서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혹시 뭐 게임 추천해주실 거 없어요? 그랬단 말이야. 네. 그때 추천받은 게 디아2였어. 야. 굉장히 의리어답터로 디아2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디아2가 확 뜬 거야. 그래서 애들이 뭐 레벨 5, 6, 13 뭐 이런데 나 혼자 22 팔라딘을 갖고 있었어. 레벨 22 팔라딘. 팔리 시작했어? 어. 근데 문제가 왜냐면 시작도 팔라딘이었고 서버가 유럽이었어. 와우, 왔다 유럽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팔라딘도 뭐 아니 대체. 응, 영웅이 될 뻔했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 그래서 나 22 팔라딘 있으면 오, 야, 너 어디야? 그래서 유럽이야. 진짜 팔라딘 혼자서 뭐 하니 대체. 액트 2 가서 혼자 깼지 막 망치로 막 이렇게 와와와 막 질 때려서 막 정말 고생했겠다. 액트 3까지 못 가고 다 죽냐. 액트 2에서 멈췄던 기억이 난다. 그 호라시오 그 스태프 만들어서 딱 액트 3 넘어간 다음에 아우 씨 이제 못 하겠어 막 해서 정말 팔라딘은 할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팔라딘은 난 아 그래요. 뭐 혹시 뭐 그러면 일단 그 원론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으로 인터넷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왜 이렇게 과거에 빠져 서른 살 PC통신 아저씨 됐어 진짜 개 아저씨야. 아 디아2 재밌었지. 아 포트리스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시절이었다는 것만 기억합시다. 그렇죠. 즐거웠습니다. 어릴 때 진짜 PC방 많이 다녔었는데 팔라딘이 솔로 하기엔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요? 심심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 왜 그 당시에는 게임 채널 틀면은 그런 것도 나왔어요. 디아2에서 아이템을 파밍을 해가지고 그 뭐 매직 아이템은 200점 뭐 레어 아이템은 300점 그리고 이제 그 황금색 그게 뭐였지? 유니크 아이템은 뭐 400점 해가지고 그런 거 그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점수 모아가지고 서로 이게 한 15분 동안 막 아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걸어가지고 아이템을 더 많이 먹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도 있었어. 그런 어이구. 게임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스타트 1 이제 홍진호 가라 매운 고추 내가 홍진호가 간다 이런 거 할 때 그 시절에 대결을 했었어 디아2 네. 그걸로 파밍 대결을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빠르게 뭐 공략해서 카우방 들어가지고 막 카우방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거 하고 막 네. 그랬었는데 아우 디아도 나름 유즈맵 같은 게 있었군요. 유즈맵이 아니라 그냥 액트를 다 껴놓으면 어디서 할 수 있잖아요. 던전 아무데나 들어가서 운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옛날 스타크래프트 참 유즈맵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재밌었죠? 그래서 뭐 김승찬 씨는 혹시 또 가장 기억나는 건 그 디아블로 쩔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그 버스 태워주는 거 쩔이라고 하나? 네 그래서 항상 파밍을 해줬던 친구들이 그냥 나만 생겼다. 난 유럽이라서 나 혼자였어 진짜 진짜 혼자였어. 네 내가 진짜 호라드림 그 아, 나 진짜. 근데 그 스태프 맞추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스토리 좋아했었기 때문에 파밍해 준다면 내가 거절했습니다. 내가 스토리 하나씩 다 보면서 막 내가 디아 3 때는 그래가지고 일이 꽉 물고 했지. 나이트메어 단계인가 하여튼 제일 초급 단계를 다 깼어요. 네. 그러고서 여기 지금 그 시청자로 계시는 탁형이 네? 나를 버스를 태워줬는데 내가 정말 미련한 짓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왜요? 내가 그 액트 1부터 5까지 다 깨면서 레벨업을 뭐 한 35까지 했다면 네. 이 형하고 15분 따라다녔더니 레벨이 40인 거야. 아, 진짜로요? 내가 뭘 한 건가. 이 형 15분 하고 한 35분 넘어가니까 이 형이 네. 액트 1 나이트메어 단계를 다 깨줬어요. 어머나. 그래서 뭐 너 혼자 헬 하려면 하고 뭐, 말고 헬파이어 하려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레벨도 40이고 그래서 악마 사냥꾼을 내가 그렇게 원래 그전에는 그거 했었거든요. 그 부두술사 부두술사를 레벨 40까지 키우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 항상 고민을 했어. 하, 두꺼비 가야 되는 거야 곤충을 가야 되는 거야. 아 이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두꺼비는 공격력이 좋긴 한데 공중이 안 돼 말해서 막 막 했는데 막 아 악마 사냥꾼이 그냥 기술 고민할 틈도 없이 그냥 숭숭숭 커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아유 아 뭐 옛날 얘기 아유 너무 아저씨 됐잖아 진짜 큰일 났네 40대 기념 방송 30대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것이 20세기의 어떤 그 세계 종말적인 그 분위기. 네, 20세기 소년 굿따라라 쓰따라라. 아, 굿따라. 야,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고요, 또. 20세기 네. 소년이란 만화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그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주인공 같은 할아버지라고 할까? 그런 사람이. 주인공 청년이었죠, 맨 처음에는. 청년이었고,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가 뭐 할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죠. 노래 기타 소리 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맨날 그. 멜로디도 모르겠어. 그냥 가사가 맨날 굿따라라 멜로디도 몰라. 언제 나중에 한번 그런 컨셉으로도 한번 방송해 볼까요? 응팔응칠처럼. 응팔응칠처럼. 응구? 응구. 응대파라 99년. 응대라 99년 한번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좋네. 99년도에 뭐 했어요? 김민철 씨는? 99년도 몇 학년 때죠 저희가? 99년도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아. 2학년 때면은 저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저 그 플로피 디스크. 아닌가? 2학년 아닌가? 맞아요. 플로피 디스크. 거기다가 포켓몬스터 게임 나와가지고 공유했어요. 맞아. 아, 그게 벌써 그렇게 됐네. 그때 막 1.3메가 넘어가는 거야? 해가지고 열심히 압축해가지고 막, 야, 이거 압축해서 어떻게 넣어봐. 안 돼. BTS에 두 장 해가지고 분할 압축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김승찬 씨는요? 저는, 아, 그건 고인도는 좀 더 전이었나? 고인들도 그때였을걸요? 아닌가? 그때 모르겠네. 하긴 했지.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게임이었는데 우리가 그때 막 컴퓨터를 배울 때였으니까. 고인들도 아. 근데 집 돌아다니면서 포켓몬스터 하고 PC방 스타트 시작했던 때고. 제가 요즘 느낀 건데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약식 끝나고 나서 할 거 없을 때 그 페르시아 왕자를 해봤어요. 그 도스 게임. 아 진짜 그 어릴 때 내가 너무 놀라운 거 있죠. 어떻게 이걸 냈지? 어려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때는 공략집도 없지. 나 혼자서 진짜 죽어가면서 켰단 말이야? 나는 근데 지금은 공략 보면서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긴 이렇게 뛰고, 여긴 이렇게 하고 하라는데, 너무 어려워. 심지어 그때는 내가 세이브하는 법도 몰랐거든. 와. 저도 그때 막 이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네? 집에 아버지한테 조금 배우기는 했었는데, 네. 그래서 막 그 고인돌 게임이나 무슨 그 스노, 무슨 브라더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그 되게 그 스파이 같은 아저씨, 선글라스 낀 아저씨 둘이 나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옛날 도스 게임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반장이 됐어. 네.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반장이 됐으니까 기념으로 스타크래프트 사달라고. 아이고. 그래서 사러 갔는데 난 아직 그때 모를 때야. 네. 브루드워랑 오리지널을 나한테 내미는 거야. 네. 둘 중에 고르라고요? 네? 뭐지? 코카콜라로 골라서 왔는데 다행히 오리지널이었어. 야 이거 다행이다. 브루드워 했으면 그냥 브루드워 안 돼. 맞아. 뭐냐 설비당했다. 그랬겠지. 그랬겠죠. 그때 또 영어였을 거 아니야. 2층부터 그러니까. 막 뭐라 된 거야. 그때만 해도 뭐 모르고 그냥 유닛 뽑으면 되나보다 하면서 막 그랬죠. 그땐 열심히 이제 치트키 써가면서 그럼 블랙십 더 머니 블랙십 월 퍼 오버웨밍 그런 거 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그랬죠. 즐거웠어. 아유, 서른 살 된 기념 방송. 자 한번 나중에 해봅시다. 나중에 자 응구 해봅시다. 응구. 여튼 뭐 오늘도 지금 방송을 그러면은 이제 한 시간 반이네요 또. 진짜 쌀때기 없이 말만 많아요 우리가. 우리 스콘지도 없이 맨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떠드냐. 아 근데 여기 저희 청취자분께서는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를 샀다고. 아 예 뭐 저것도 유명한 게임이었어요 사실. 솔직히 꿀잼이었죠. 뭐, 스타크래프트만 지금 살아남아서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CNC 임진로 스타크래프트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그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CNC도 몇 개 버전으로 더 나오고 마치 확장팩 더 나오고 그, 난 기억에 나는 게, 뭐, 주라기 원시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공룡 뽑아가지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건데, 공룡 뽑아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 나오는 익룡이 엄청 강했어. 아, 그랬어요? 어, 거기 스카우트처럼 생겼는데, 익룡만 뽑아가지고 그냥 쳐들어가면 다 이겼어. 에이즈 오브,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2는 전 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약속 쓰다 사실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 비슷한 게 이제, 임진로 같은 경우가 약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 각 삼국시대 나라별로 나왔었잖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 해서 나는 백제편을 많이 했었지. 진진 잘 봐. 어, 주라기 원시전에서 방송도 있었어요. 맞아요. 어,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난 그 프로 선수들이 그래서 매번 그 익룡만 뽑는 거야. 나는 익룡 말고 멋있는 것도 많은데. 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지. 익룡이 차기 최강이 네, 짱짱맨이다. 어. 아,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좋았지. 재밌었지. 여튼 뭐 해서 그럼 뭐 서드레 일단 마무리는 합시다. 우리가 두 회는 솔직히 꽁으로 먹었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꼭지를 지켜가며 네 좋습니다. 제대로 된 방송을 하도록 합시다. 아, 네, 응구 진짜 해보겠습니다. 응구. 응구를 한번 하고 신년 특집 방송인가요? 네, 네 그렇죠. 크리스마스 특집 신년 특집 두 개는 진짜 날로 먹었다. 낼름 하지만 네. 항상 함께하는 우리 타키와 감사하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서드레 9화 녹음을 마무리하고 네. 방송도 이렇게 조금 더 하다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서드레 9화 마무리로 안녕 한번 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네. 잠시만요. 우리 네. 새해니까. 아, 네. 뭐 새복이라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 어떨까요? 너무 오그라드나요? 아, 예, 조금 더 특이한 거 없어요. 뭐 황금 개띠니까 월월. 황금 개띠? 어, 개띠라니까. 황금 개띠? 어, 황금 개띠. 어, 네, 네, 황 하면 금개띠 좋아요. 네. 네, 자 그럼 할게요.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황 금개띠.